Brave sound. Listen, girl. I remember everything. I remember. 네가 썼던 향수, 네 말투. I remember. One, two, three, go. 오늘따라 슬프게만 해. 이 아름다운 밤에 비라도 오는 날에 울적해지는 맘이 눈물만 부르네. 이제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어. 네가 날 욕해도 아무리 나를 불러도 이제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어. 널 생각하면 난 자꾸 마음만 아파.